연극 혈맥 공연이 22일부터 사리원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와 시의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애국여문, 강국여문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해 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증산성과로 결사옹위에 나아가는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억센 기상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했습니다.